밝기름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걷는다 마음이 아파 돌아올 수 없을까 못 잊을 그 승천 길은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걷는다 그 모습 그리워도 지워 돌아올 수 없을까 못 잊을 그 승천